가볍지 않게 yeah, yeah. 버튼 가볍지 않게 너무 느끼하지도 않게 널 제안하는 게 장난인지 진심인지 Oh God 공간이 안 돼 너 쪽으로 가야 할지 혼자 고민해도 답은 없잖아 손을 잡아봐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진짜 궁금해하는데 넌 자꾸만 웃기만 해 Oh God 너 또 웃으면 난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 혼자 고민해도 답은 없잖아 Let go.